어떻게 말을 꺼내야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 아냐 부담 없이 들어줘 숨겨내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야 lady oh. 널 향한 내 맘이 돈이면 아마 안 들렸네 널 좋아해 멋지게 going Propose again several morning 정해보자 호칭 허니 말고 자기 아닌 darling 나 간지럽 내 상상해봐도 긴장돼 필요해 let off a call 덮치는 삶만 내 돈이 앞에서 작아지 내 own 내 맘 알까 나 첫눈에 미끄러지듯이 falling in love 내 맘은 움직인 범인인 건 너의 미모 질투의 여신도 내 심장에 떨림은 진도 치명적인 매력이 날 killing 섹시에 날 자극하는 hot chillin' 오해하지마 나는 진짜 진심으로 채워줄게 너의 빙장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의 lady So I hate 널 좋아해